없지만 마음은 부자 빈 깡통이 나가신다 돈 없으면 어때서 모자라면 어때서 나를 나를 놀리지 마 세상에 태어났어 한 번쯤은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다 무시하지 마라 놀리지 마라 내 곳에 살아간단다 돈 없고 배고프고 걱정도 없는 마음은 부자랍니다 마음은 부자 빈 깡통이 나가신다 돈 없으면 어때서 모자라면 어때서 나를 나를 놀리지 마 세상에 태어났어 한 번쯤은 배고프고 걱정도 없고